이상 사랑할 수 없어요. 그대를 위해서 쏟아버린 나의 사랑도 며칠간 쉬어야 해. 더불어 행복했던 시간도 더불어 헤매였던 그 밤도 이젠 모두 다 추억이란 바구니 속에 그때야 담아버려. 아.